이제까지 저는 수요일마다 이사야 53장의 위대한 메시아의 순환의 장을 세 번에 걸쳐서 4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일어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고를 치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왔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인 줄을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증거하는가를 깊이 깨닫고 그 계시를 의존하여 지식을 소유했더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텐데 언제나 인생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사고의 잣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공통된 생각에 그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나아가서 그분의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와 그분의 슬픔과 그분의 질고의 이유를 세상에 밝히 말해 주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는 오해되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오해의 껍질을 벗기면서 실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으며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위대한 메시아의 순환의 모습을 장엄하게 밝히 의심할 여지 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위대한 대속의 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써도 자기의 죄를 속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찌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어찌 할 수가 없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며 살아온 자기의 이 끔찍한 죄는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완전한 파멸로 몰아가도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주님 앞에 지은 범죄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존재. 그러면 죄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맞다. 너는 어쩔 수 없는 존재네. 어쩔 수 없는 존재. 그러면 어떡합니까? 살 수도 없고 죽어서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살건 죽건 하나님을 떠난 그 심각한 죄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아도 여전히 그 심판이 끝난 후에 죄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징벌만이 남아서 그 후에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의 불길 속에서 타오르는 영혼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다시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존재가 무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리고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이 먹고 마시며 살다가 돼지처럼 배부르면 만족하고 따뜻하면 스스로 풍족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지하게 영혼에 관해서 눈이 뜨고 영혼에 관하여 인식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인생의 그 참모습은 정말 비참합니다. 어떡할까? 죽음으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죽음으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빛에 시달리다가 높은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야 고통스러웠지만 몇 분 지나고 나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나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아서 중죄를 짓고 도망치던 사람이 먼 나라 땅으로 도망가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죽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문제는 죽음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어쩔 수 없다. 이것이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대목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아무런 도울 자도 없고 자기의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해도 길이 없고 용서를 받고자 해도 사죄의 길이 없는 그 비참한 인간, 그렇게 진지하게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고민을 해도 마지막에 떠오르는 지옥에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 속에 떨어져 그 속에서 다시 또 제2의 생명을 영원토록 이어가야 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도 자기의 영혼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요,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가슴에 느껴야지만 대속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쏟아 부어져야 할 진노들, 주께서 만약에 우리 이 세상의 인간들을 향하여 진노를 부으셨다면 하나도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돌로 쳐 죽이라는 이야기는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됐다고 칩시다. 서울 시내에는 두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피 묻은 돌멩이와 머리 터져서 죽은 사람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속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대신 그의 죄를 지고 그 형벌을 담당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약대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가 온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대속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53장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의 풍채를 인하여서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온 그리스도 예수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희망은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의 소망은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려서 속죄를 받지 않고는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한 분이셨습니다. 한 분, 그가 찔림은 오직 한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 속에 나타났던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는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나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열정으로 그 시대를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던 위대한 선지자들도 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치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 찔리고 상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다 찔리며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상하고 깨뜨려져 비명의 순교의 길을 간 많은 선지자들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를 구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엎드려져서 민족의 죄악을 위하여 애통하던 경건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족장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직까지도 성취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불꽃과 같은 헌신과 타오르는 정념으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렸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예놋과 같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올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산 기라성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는 오직 한 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한 분밖에 없었어야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는 우리를 위해서 그가 되실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무슨 동물을 얘기하든지 늘 흠없는 짐승, 흠없는 짐승, 흠없는 재물. 왜 흠이 없고 결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재물을 표현할 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수 있는 그 구속자는 흠 없으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아래서 태어나는 인생들 중에 흠 없는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흠 없으신 한 분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성경의 중심이 되고 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며 왜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리스도를 말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든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건지신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그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만이 그가 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어떻게 제물로 드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왜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찔러서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고 사방에 뿌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피를 흘려야만 제사가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목매어 죽어서 피 흘리지 않고 죽은 짐승은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피의 의미는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다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우리들이 하기 싫어하는 어떤 일을 대신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어떻게 대속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찔리셨습니다. 여러분, 찔렸습니다. 제물을 죽일 때 그 짐승을 찔러 죽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찔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머리에 퍼져 있는 신경과 핏줄이 찔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창과 칼끝으로 그를 찔렀고 마지막에는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온 창의 그 창끝이 가슴 깊은 곳에 뭉쳐있는 심장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가 한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방법이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찔림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되어 있는 이 허물은 허물이라기보다는 반역이라고 번역이 되어야지만 적합한 단어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 때문이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우리 가운데 없었더라면 그리스도는 지금도 보좌 위에서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땅에 내려오시지 않고 받으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는 것은 주님을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섬기는 일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단 두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삶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과 그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이사야가 그 시대 백성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대의 백성들이 이 이사야가 들려주는 구약의 그 아름다운 예언과 이 감동에 찬 메시아의 구속의 새벽빛을 증거하는 이 음성을 받아들였습니까? 이 메시아의 구원의 여명이 밝아오는 이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증거하는 이사야를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그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찔린다고 증거하던 그 사람은 예수처럼 그 백성들에게 찔렸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그 몸이 깨트려지고 상하여 질 것이요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으리라고 증거하던 그 사람은 그 증거를 인하여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깨트려졌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잔인하게도 톱으로 켜서 죽음을 받았다고 성경이 암시하고 있고 외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나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 찔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 메시아를 심지어는 그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면밀하게 계획을 짜고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페시아의 정체인 것입니다. 이 허물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의 위대한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 인생의 그 패시아, 그 허물을 위해서 흠없이 고결한 그분이 죽이도록 찔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재물이 무참하게 찔러오는 창과 칼로 죽임을 당해 비명을 지르며 피 흘려 죽어가듯이 성전에서 그 흠없는 짐승들이 피를 토하고 찔려 무참하게 죽어갔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렇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의 손을 빌어서 그분은 몸 깊이 찔리고 살 깊이 찔림을 당하며 죽어가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격에 찬 어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여러분, 이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표현하자면 부서뜨려지다, crushed, be crushed. 이렇게 큰 쇳덩어리 사이에 뭐가 들어가서 호두 같은 것이 부서지는 것처럼 그렇게 으스러지는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으스러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으스러지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손을 파고 들어간 그 대못이 그분의 뼈를 으스러뜨렸고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목을 뚫고 들어간 그 못이 그분의 뼈를 다 깨뜨렸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던지는 돌멩이는 그분의 또 다른 뼈를 깨뜨렸을 것입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끌어내어질 때 누가 감히 그분의 시체를 두 눈을 뜨고 지켜볼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흠 없는 그리스도 예수시오 이 땅에 나실 때 천사와 평화로운 목자의 합창 소리를 들으시며 태어난 평화의 왕이라고 누가 그를 그렇게 불러줄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난도 당하듯이 찔렸고 그분의 시신은 모든 뼈들이 부스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와 치료를 기다리지도 않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찔리셨고 그리스도는 부스러지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던 그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 손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거나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없는 순결한 그 손이 못으로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발로 어디를 다니셨습니까? 그 발로 제자들을 시키시기 위해 걸어가시고 그 발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고 상심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발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시돈과 두로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광야와 요단강을 걸어다니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걸으셨습니다. 그 발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한없이 봉사의 삶을 산 그 발에 이 세상은 못을 박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발의 모든 뼈가 다 상하였고 으스러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당신의 죽음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죽어가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께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에게도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찔리고 그리하여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으스러지고 그리함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생명이 끊어지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그는 찔리고 부서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이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해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의 그의 인격에 대한 오해와 사역에 대한 모든 오해와 심지어는 그의 인품에 대한 모든 오해까지도 그 모든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실상, 이것입니다. 거룩한 그분이 왜 볼품없이 마른 땅에 나온 줄기와 같은 사람으로 나와서 정말 당당한 품위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을 주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그분이 그 모든 품위를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풍채를 흠모하고 고운 모양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어야 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야 될 재물이여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림을 당하고 으스러뜨림을 당해서 완전히 저주를 받고 살아가야 할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연한 순과 같고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재물이 갖춰야 될 요건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장식으로 빛나는 제사장 앞에서 볼품없이 하얀 깃털을 피로 물들이며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십시오. 그가 과연 연한 순 같지 않습니까? 과연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지 않습니까?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 속에서 흠모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오신 것도 결국은 찔리고 으스러져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5절에서 가슴 벅차오르는 환희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오 그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부요하며 지식에 풍요로우며, 누가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방법을 예측하였으리요. 주님은 사람이 생각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지혜대로 우리를 구해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옵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실질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5월인가만 되면은 마시장에서는 제사를 지냅니다. 대학을 다니던 어떤 청년이 거기에 위장 취업을 하고 들어와서 그 비참하게 시달리는 그 직공들, 한 달에 7,500원의 임금을 받으면서 16시간씩 노동에 시달리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옥상에서 분신자살을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그 사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신문에서는 사회 문제가 되었죠. 여러분, 과연 그 시대에 그 사람의 그 죽음이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근로자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혁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루에 14시간, 15시간을 7,500원 받고 일하기 싫다 그러면 밖에서는 그 일을 하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었겠느냐는 것입니다. 항상 의로운 사람이 악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위하여,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고 고통을 당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기를 선인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가 가끔은 있거니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어 심판과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감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 집요한 죄의 지배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비참한 심판의 운명으로부터 진짜로 구출을 받는 것입니다. 진짜로 구출을 받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거기에 억눌리고 그 올무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진노를 쌓아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영혼과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어찌해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절규를 해도 너는 어쩔 수 없다 선언하는 성경과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영혼들에 대한 해답은 한번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구출을 받는 거예요. 살림을 받는 것입니다. 얽매이고 있던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보무도 당당하게 해방된 자유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가슴이 찡하는 감동을 남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십자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남긴 가르침이 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남긴 것은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의하면 평화와 그리고 치료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평화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져 완전히 병자처럼 되어버린 그 인생을 향한 완전한 치유,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의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부스러뜨림을 당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징계는 그가 죄가 있으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자신이 하나님께 맞은 것이 아니라 그 징계는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였습니다. 그 징계로 그분은 상하셨고 그 징계로 그분은 부서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가 지는 유익은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그분이 당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노의 모습을 버리시고 이제는 우리를 향해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앉아서 불러도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돌아앉으셔서 죄인들을 향하여 그 장엄한 구속의 핏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죄인을 향해 손을 벌리고 내 자녀들이여 그 길을 걸어 내 앞에 나아오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 오라 우리가 화해하자.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화해의 손을 내미셨던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당하고 그가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샬롬입니다. 평화는 하나지만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수도 없이 샬롬의 누 나옴. 우리들의 평화.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샬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빈부나 귀천이 없어도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모든 죄들을 주께서 그 피로 씻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저질렀던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의 열매들인 악들을 주께서 모두 치우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적시는 보혈은 붉은 피이지만 일단 그 보혈이 우리를 적시고 나가면 우리는 눈같이 희어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 대속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눈을 뜨고 각성하여 자기의 인생과 영혼 앞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끔찍한 심판, 심판을 받고 나도 해결되지 않을 자기의 죄의 문제, 그 생명의 문제, 그 결과를 안다면 그들은 아마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평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평화롭게 열립니다. 그래서 어떤 죄와 더러움 가운데 살던 비천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여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모두 마치고 죽을 때 주님은 보좌에 일어서셔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간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그의 죽음이 이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 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서만이 참된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는 이제 어떻게 얻어집니까? 이젠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냥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마음이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고 칩시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바쳐야 됩니까? 뭘 바쳐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아무것도 원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돈 든 일입니까? 희생이 따릅니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깨달으면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고 다시 이전에 잊어버렸던 그 놀라운 평화로 우리를 되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커다란 자산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인하여 감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완전한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은 누구의 탓도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기를 즐기는 여러분의 성품밖에는 그 말하자면 원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평화가 그 크신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 평화를 누리며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평화를 누리며 살 때에 우리는 그 선지자가 그토록 사모함으로 예언할 때에 그 미래를 바라보며 가슴 뛰어하던 그토록 부러워하던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건드릴 수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노래하며 지나고 폭풍우 가운데를 찬송을 부르며 지날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샬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추십시오. 마음을 겸비하게 하십시오. 가난해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러한 샬롬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누리며 살지 못하며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다 죽는다면 못 박힌 어린 양을 찬양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놓은 그 샬롬을 너희들이 얼마나 누리고 그 샬롬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였고 주님을 위해 살았느냐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는 그 잃어버린 샬롬을 다시 되돌려줄 만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는 생각하기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를 전적으로 오해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특별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여러분, 자각하지 않습니까?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샬롬 없이는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그리고 메마른 들판을 지나는 벌거벗은 나그네와 같다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 샬롬, 주님이 이루신 그 샬롬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의 변화를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 한 30년 전만 해도 문둥병자들이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보셨습니까? 눈썹이 다 빠집니다. 속눈썹도 빠집니다. 털이랑 털은 다 빠집니다. 머리는 화상 입은 것처럼 됐습니다. 입술은 붉어집니다. 그리고 손에는 고름이 묻어있고 그러면서 살처럼이 문드러집니다. 하나원의 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산을 넘는다. 발가락이 또 하나 떨어진다. 그렇게 비참한 문둥병자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음성이긴 하지만 그 나환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몰골은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분들 손이 왜 이렇게 없어졌는지 알아요? 잘라진 게 아니라 그냥 문드러져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나음을 입었더다 쓰여진 동사가 라파인데 로페가 되면 의사입니다. 여호와 라파 말씀하죠?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그 치료가 여기 쓰여진 단어입니다. 의사가 문둥병으로 문드러져서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죄인을 치료해서 완치시키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 일이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때 믿었죠? 그러나 기쁨도 사라지고 십자가도 사라지고 샬롬도 다 사라졌습니다. 죄가 밀려들어왔습니다. 한때는 잘 믿었죠?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죄에 시달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청명이 사라지고 그리고 얼굴 몰골은 흉악하게 일그러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기쁨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슬픔은 얼굴을 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겉모습이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만약에 속사람을 끄집어내서 투시해서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병자 중에서도 상병자예요.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병자 보셨죠?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는 락허드슨 보셨죠? 그 비참한 죄.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당신을 바치고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 병자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거를 고쳐요? 세상은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찔림을 당하게 내어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으스러뜨며 완전히 박살이 나서 깨어져 사라져버리실 때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때 그렇게 죄로 완전히 찌들어서서 문둥병자와 같이 손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입술이 다 붉어지고 머리에 털이 다 벗겨지고 사람들도 가까이 하기 싫어했죠. 가까이 오는 사람마다 그 고름에 감염되고 그 한밖에 남지 않은 말 때문에 가슴을 찔리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다. 그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찔림으로 우리는 마음을 입게 되었고 우리는 고침을 받게 되어서 그 굽었던 손이 펴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온전해졌고 붙었던 우리의 혀는 풀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노래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라. 주께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찔리고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들이 당할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누릴 자격이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고칠 수 없는 우리를 그분이 고치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지옥의 불길 속을 맨발로 걸어가는 인생밖에는 우리에게 안 남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주신 샬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그분이 고치신 우리의 온전하신 삶과 온전해진 영혼을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와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한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나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영원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를 위해 이 좋은 평화를 주시고 고칠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이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며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늘 찬송하고 늘 노래 부르고 늘 기뻐하고 그분이 주신 평화 안에서 그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낫게 하신 인생으로 주님을 위해 어두운 이 세상을 불꽃과 같이 살며 추운 이 어두운 천지에 횃불과 같이 타오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샬롬과 그리고 치료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이 놀라운 샬롬과 치유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넘치도록 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이제 샬롬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놀라운 치료도 그분이 그렇게 채찍에 맞아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